담배 연기 사이로 쓸쓸한 빗물이 흐르는 창문 너머엔 고독한 그리움 맴돌고 내눈가에 고이는 아련한 사랑의 슬픔 흔적만 남아 이름을 새기며 부르고 가녀린 손짓은 날 찾아와 속삭이는 너의 목소리 내게 가에 맴돌며 밀려오는 그리움이 내 심장을 뛰게 하여 거친 세상 속 또 미친 나를 던져버리고 비틀거린 세상 위에 졸음하듯 내리는 비 주저앉은 날 갈 곳이 없어